팔걸이, 조선 19세기 유강열 기증. 팔걸이는 비스듬히 기대어 앉을 때 팔을 받치는 받침대로 괴상, 의침이라고도 한다. 팔걸이는 기능성과 장식성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전통 목가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. 이 팔걸이를 구성하고 있는 위아래의 나무판은 가운데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간 초승달 모양이다. 유연한 곡선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대어 앉을 때 허리 부분을 편안히 받쳐주는 실용적인 디자인이다. 위아래 나무판을 지탱하는 가운데 기둥은 네 가닥의 선을 꼬아올린 모양으로 특이하며 양옆의 나무판에는 소나무와 사슴 등의 무늬가 투각으로 새겨져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.